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 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촌 시민 대책 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 수호 비상 대책 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 위원회,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13일 성주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제3차 서성리 범국민 평화 행동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원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단체들이 사드 처리를 위한 종교인 평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드 반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